끼리끼리 난 백 That's right. 엄마가 나를 뺐을 때 앉아서 잠을 잤대 내 발길질 때문에 그렇게 난 뱃속에서부터 말썽을 피웠어 중학교 땐 반장 때려서 얼굴에 구멍이 났고 엄마는 무릎 꿇고 울었어 내 앞에서 밤새도록 그래서 그 뒤로 나는 싸움 안 해 깡패될까봐 밖에 나갈 때마다 싸우지 말라고 내게 말해 커서 난 뭐가 될까 마우스 커서처럼 큰 세상을 나가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꿈을 꿨어 26 늦은 나이에 난 맘을 잡았어 젊은 날의 방황 가난 바람 같은 인생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면 나를 위로하며 매일 밤 꿈을 위해 난 글을 썼어 이렇게 살아온 인생 반복해 기쁨과 슬픔이 반복돼 사랑과 이별이 반복돼 내 삶은 돌고 도네 오르락 내리락 반복해 기쁨과 슬픔이 반복돼 사랑과 이별이 반복돼 내 삶은 돌고 도네 생각보다 잘 됐지 일상일지 떠도는 집시처럼 지친 인생의 빛이 보이고 믿기 힘든 사랑이 내게 찾아왔어 그녀를 위해 부를 수 있는 사랑 노래 리쌍 브루스 내가 글을 쓴으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 하지만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 물론 내 잘못이 컸지만 어찌나 힘이 들던지 그날 밤 술을 퍼지 난 이 젊은 날의 방황 가난 바람 같은 인생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면 나를 위로했지만 아픔은 찾아왔어 음악으로 번 돈 전부 떼이고 나는 벚꽃처럼 잠시 피고 젖고 또다시 맨손으로 노를 쳤고 이렇게 살아온 인생 또 이렇게 살아갈 인생 변하지 않을 내 삶에 노래 노래 노래 오르락 내리락 반복해 기쁨과 슬픔이 반복돼 사랑과 이별이 반복돼 내 삶은 돌고 도네 오르락 내리락 반복해 기쁨과 슬픔이 반복돼 사랑과 이별이 반복돼 내 삶은 돌고 도네 늦은 막기 시작한 방송 생활이 날이 갈수록 재밌어 돈은 많이 벌지 못해도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사람으로 다시 메꿔 될 때까지 노력하는 유지에서 그 성실함을 배워 나를 다시 깨워 게으르게 했던 음악이 요즘 너무 재밌어 매일매일 내 정신은 깨있어 음악 관두겠다던 나를 매일 찾아왔던 매니저 최부장처럼 나는 다시 달리는 레이서 이 젊은 날의 방황 가난 바람 같은 인생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면 나를 위로했던 그때처럼 다 겪어봤으니 꺾이지 않아 고통은 껌처럼 씹어 컴컴한 밤은 나를 다시 일으켜 나를 다시 일으켜, 일으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해 기쁨과 슬픔이 반복돼 사랑과 이별이 반복돼 내 삶은 돌고 도네 오르락 내리락 반복해 기쁨과 슬픔이 반복돼 사랑과 이별이 반복돼